와서는 지혜쳐 내가 알바니라는 듯이 다가서는 마음이라고 초라한 자신만큼이나 외로움인 걸 그렇다고 포기할 것까지야 내려놓을 것까지야 잠시 바람결에 흔들리다 다시 날아오르면 돼 서럽게 울먹이는 어깨 위에 피어나는 영혼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온전히 품을 수 있게 움츠러든 가슴 그저 바람결에 흔들렸을 뿐 다시 날아오르면 돼 그러면 돼 쉽지 않은 일이야 사람 사는 걸 이만만 해야 말이지 모르는 척 외면해도 눈앞에 현실은 아득한 걸 그렇다고 포기할 것까지야 내려놓을 것까지야 잠시 바람결에 흔들리다 다시 날아오르면 돼 그렇지만은 않았을 테야 무관심도 아니었을 테고 마음 선한 당신이 알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고 그저 바람결에 흔들렸을 뿐 잠시 흔들렸을 뿐 다시 날아오르면 돼 그러면 돼 수많은 밤들 힘없는 자신을 되뇌이며 울부짖던 그 모든 흔적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게 온전히 품을 수 울먹이는 어깨 위에 피어나는 영혼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온전히 품을 수 있게 움츠러든 가슴 그저 바람결에 흔들렸을 뿐 다시 날아오르면 돼 그러면 돼 계속 살아가야 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낯선 사람들 속 저 망치 자신을 앞세우고 굴할 것 없이 당당히 거리를 활보했던 자신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어디에 내 핑계친 거야 소중한 사람 소리쳐 말이 더 필요해. 자신은 손 안에 있고 순간 길은 여전히 멀고도 멀어.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던 온전한 자신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?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? 연약한 사람 미치